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란 동지는 생일 82살 맞는 알제리 민주인민공화국 대통령 아부델 아지즈 부테플리카에게 2일 축전을 보냈습니다. 축전은 두 나라 사이의 훌륭한 친선협조 관계가 더욱 확대 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대통령이 건강하고 행복할 것과 나라의 자주적 발전과 번영을 위한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둘 것을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.